HUBS 목요일에 올림푸스 어느새 개강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은 영어로 에이프릴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달들과 달리 4월 영어 명칭이 어디서 유래하였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열리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아페리레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4월은 풀과 꽃들이 본격적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는 설 말고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하였다는 설도 있답니다. 봄은 사랑의 계절이므로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앞글자를 따와 에이프릴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프로디테의 주변 인물에 대한 신화를 가져왔답니다. 어떤 신이 주인공일지 예상이 가시나요? 오늘의 첫 번째 노래로 힌트 드릴 테니 한번 함께 맞춰봅시다. 오마이걸의 큐피드 저기 온다 날 마음을 다 모아서 쏜다 이제 말라는 달콤한 꿈을 꾸겠지 나는 오늘만을 기다렸어 널 위해 I see you 조금 더 가까이 I hear you 물러서지 마요 그대는 내일부터 날 자꾸만 떠올려 오늘의 신화 주인공은 바로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입니다. 큐피드로 더 유명한 사랑의 신인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질투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천진난만한 꼬마 신인 에로스는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금화살과 증오를 하게 만드는 나파살을 가지고 다니면서 인간과 신들을 상대로 장난이나 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장난꾸러기 에로스가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과 달리 그의 어머니인 아프로디테는 아주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고민은 바로 어느 날부턴가 자신을 모시는 신전을 찾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아내기 위해 지상을 둘러보았답니다. 그런데 웬걸 어느 왕국의 막내 공주인 프시케가 자기 대신 사람들의 숭배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거예요. 다른 신도 아니고 인간에게 사랑을 빼앗기다니. 올림푸스 신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가 좋았던 아프로디테에게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 같네요. 심지어 프시케를 보고 여신님보다 더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인간의 말까지 듣게 되어 아프로디테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고 자신의 아들인 에로스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둘은 프시케를 괴롭힐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신의 궁전 뒤뜰에서 샘솟는 매력을 빼앗는 쓴물을 프시케에게 뿌려버리기로 했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에로스가 사랑의 금화살로 프시케를 찔러 추남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겠다고 다짐하죠. 이러한 계획을 세운 뒤 자칭 효자인 에로스는 신나서 프시케가 살고 있는 궁전으로 단숨에 날아갑니다. 과연 에로스는 이 계획을 무사히 성공시키고 어머니를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뉴이스트의 러브페인트. 아름다운 도질투한 너의 주위에 머물며 찬란한 빛으로 가득히 널 채워주고 싶어. And 너는 red like ruby, maybe 그보다 빛나니 모든 사람이 샘이 나겠지. 행복을 그릴 때 너에게 날 보여주고 싶어. 햇살 같은 너를 그리고 촉촉한 단비로 다가가 스며들고만 싶어. 어떤 색들보다 반짝설게 눈부셔 너무 투명해 감싸주고파. 전부 너만의 색으로 넌 나를 숨에 날아 잠든 프시케의 방까지 온 에로스. 계획의 시작은 좋았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에로스가 프시케의 얼굴을 보고 너무 예뻐서 깜짝 놀라버렸거든요. 심지어 너무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금화살로 자신의 손등을 찔러버리기까지 합니다. 화살에 찔린 에로스는 눈앞에 프시케에게 첫눈에 반해버려 꼬마에서 미청년으로 성장하는데요. 사랑에 눈이 먼 에로스는 어머니의 부탁은 새까맣게 잊은 채 원래 프시케에게 뿌리려고 했던 쓴물이 아닌 매력을 증폭시켜주는 신전의 단물을 뿌려주죠. 아이고,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건지. 어머니에게 혼이 날 에로스가 무척이나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며칠 후 더욱 아름다워진 프시케를 다른 남자가 채갈까봐 걱정이 된 에로스는 신이라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프시케를 산꼭대기로 납치해옵니다. 처음 산꼭대기로 끌려온 프시케는 겁에 질렸었지만 자신을 잘 대우해주는 시종들과 밤마다 얼굴을 가린 채 찾아오는 에로스의 다정함에 반해 나름 알콩달콩 즐거운 신혼생활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얼굴을 모른 채 이어지는 결혼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겠죠. 절대로 자신을 궁금해하지 말라는 에로스의 말에 그러기로 약속했던 프시케지만 결국 약속을 깨고 자고 있는 에로스의 얼굴에 몰래 촛불을 들이밉니다. 얼굴만 확인하려고 했던 프시케지만 안타깝게도 촛불의 촛농이 에로스의 어깨에 떨어져 에로스에게 들키고 말았고 자신과의 약속을 깬 프시케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에로스는 그렇게 그녀를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죠. 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프시케는 신전에 찾아가 아프로디테에게 자신의 잘못을 빌고 에로스를 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빌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아프로디테와 다른 신들의 도움으로 프시케는 마음과 영혼의 여신이 되고 다시 에로스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죠. 프시케와 에로스 설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 중 몇 안 되는 행복한 인간과 신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중간중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말은 해피엔딩이니 참 다행이죠. Happy la la la Happy la la la 태연의 해피 Happy Happy Happy 계절이 번져와 두드린 꿈일까 그대 내 귓가에 달콤하게 Tell me baby baby 손꼽아 왔던 밤 널 상상할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내 Thinking about you lately 수없이 기다린 우리의 이 밤이 1년을 돌고 돌아 내게 와준 기적 같아 오늘 밤 난 happy 포근한 이 꿈 얼어있던 계절은 너와 내 온기에 녹아들고 그대 품에 안겨 꿈꾸는 멋진 밤 오랜 시간 속 그만의 소원을 속삭여봐 함께 있어 난 happy 영원할 이 꿈 happy 라라라 멈추고픈 순간들 아쉬워질 듯한 숨결마다 Kiss me baby baby 너만의 온도로 어서 baby 틈없이 날 감싸줘 이 밤 가득한 떨림이 잠들 때까지 Oh I'm crazy 밤새워 속삭인 눈부신 설렘이 달 선물 같아 오늘 밤 난 happy 포근한 이 꿈 포근한 꿈 얼어있던 계절은 너와 내 온기에 녹아들고 그대 품에 안겨 꿈꾸는 멋진 밤 오랜 시간 속 그만의 소원을 속삭여봐 시케 설화가 주는 교훈은 사랑은 의심과 함께 할 수 없다. 사랑한다면 믿어라인데요. 여러분이 푸시케였다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 것 같나요? 연인인 에로스와 약속을 했으니 절대 에로스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을 것 같나요? 아니면 푸시케처럼 에로스의 정체가 너무 궁금해서 그 약속을 깨버렸을 것 같나요? 저라면 푸시케처럼 약속을 어기고 에로스의 얼굴을 확인했을 것 같아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믿게 만들어주는 거랍니다. 푸시케가 에로스를 궁금해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에로스는 푸시케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니 당연히 푸시케는 에로스를 못 믿게 되겠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무작정 믿으라니. 하여튼 이 올림푸스의 신들은 다 이기적이고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무나 무작정 믿지 마시고 꼭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만나셔야 합니다. 불 꺼진 romantic of my life 내 주위는 어떤 lovely day 내 눈 속에 비친 에로사 피피티피피티의 큐피드 I'm feeling lonely. lonely 그 말이 끝 되고 말해줘요 homie 다시 crying in my room 숨기고 싶어 But still I want it more blue boy. Waiting around is always. 나 솔직히 지금이 편해. 상상만큼 짜릿한 걸까. 나 없어 lonely. 내 이름 속에서 연습했죠. Kiss me. 다시 crying in my room. 포기할까봐. But still I want it more, more, more. I give a second chance to Cupid. 날 믿은 내가 정말 stupid. 보여줄게 숨겨왔던 love is real. Cupid is so down. I'm so lonely, hold me tightly. 짜릿한 거 warning. Love me truly. 내게 기다림은 없어. I can't wait. 너는 믿지 않아. Now I'm gonna make you mine. Love is a lie. I'm a human. Love is right. It's not a joke. So yeah, but you'll be right now. No more chance to you. You know, hey, the dumb boy. 꿈속에 매일 밤 someone who will share this feeling. I'm a fool for love. A fool for love. Second chance to Cupid. 널 믿은 내가 정말 stupid. 보여줄게 숨겨왔던 love is real. Cupid is so.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미디어 속 신화 알잼미신. 오늘 소개해드린 에로스와 푸시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들이라 현대 많은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웹툰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 줄여서 한회돼입니다. 한회돼는 완벽한 삶을 살던 주인공이 어느 날 나타난 한 여자에게 인생의 목표를 빼앗기며 복수를 다짐하는 궁중 로맨스 판타지 웹툰인데요. 이 웹툰에 등장하는 푸시케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푸시케 설화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죠. 신화 속 푸시케가 여신 아프로디테 대신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웹툰 속 푸시케도 여주인공 메데이아 대신에 황태자비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 그리고 정체를 숨기는 에로스를 믿어야 했던 것처럼 웹툰 속 푸시케도 정체를 숨긴 이아로스라는 인물을 믿어야 했다는 점 등에서 이름 외에도 여러 가지 설정이 푸시케 설화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은 푸시케 설화와 달리 그저 사랑 이야기만 하는 식상한 로맨스 웹툰이 아닌 충격적인 대반전이 있는 스릴러 서스펜스 웹툰이랍니다. 디테일한 표정 묘사와 작화, 식상하지 않은 스토리로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니 네이버 웹툰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달라 특별한 게 좋아. Oh what a good time. 넌 잘 살아 내 걱정 낭비야. 네가 보낸 DM을 보내서 답이 없는 게 내 답이야. That's my style. OOTD 하나까지 완전 우리답지. My favorite things. 그런 것들은 좀 점수를 매기지 마. 난 생겨먹은 대로 사네. 야 뭘 더 바래. That's my style. Oh, that's my style.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지금까지 한 적 없는 custom fit. 올려대는 나의 피드 I like it. 홀린 듯이 눌러 모두 다 like it. 내가 추는 춤을 다들 따라춰. 매일 너의 알고리즘엔 I'm the 붙잡을 수 없이 올라 미친 sport. 누구도 예상 못할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Kids, kids, kids, kids, kids, kid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달콤한 말 뒤에 숨긴 너의 의도대로 따라가진 않을 거야. 난 똑똑하니까. 난 절대 끌리지 않는 것에 끌려가지 않아. That's my style. That's my style.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지금까지 한 적 없는 custom fit 올려대는 나의 피드 I like it 물린 듯이 눌러 모두 다 like it 내가 추는 춤을 다들 따라춰 매일 너의 구해지면 안 떠 걷잡을 수 없이 올라 미친 score 그 누구도 예상 못할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 90s kids Okay?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뭐 어때? Huh? This ain't your life 쓸데없는 생각 that we go away 답답한 이 세상 앞에 멋대로 away YOLO say no 너에게를 get down 전소리는 quiet down 이제 그만 peace out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지금까지 한 적 없는 custom fit 올려대는 나의 feed and like it 홀린 듯이 눌러 모두 다 like it 내가 추는 춤을 다들 따라춰 매일 너의 구해지면 안 떠 걷잡을 수 없이 올라 미친 스코어 그 누구도 예상 못할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 90s kids 우리만의 자유로 90s kids 의심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명언입니다. 푸시케가 에로스의 정체를 의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를 의심하는 자기 자신이 밉기도 하고 연인을 믿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겠죠. 믿음은 경건하고 아름답죠. 하지만 그만큼 무서운 것도 없기에 의심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잘못된 믿음은 사람을 절벽으로 몰고 가기도 하기에 의심도 중요한 거거든요. 에로스를 의심한 푸시케를 마냥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무턱대고 믿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한 점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네요. 요즘 믿음과 관련된 이슈가 참 많죠. TV를 잠시만 틀어봐도 금융사기라든지 종교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누군가를 믿는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문제로 엄청 시끄럽잖아요. 물론 속이는 사람이 가장 나쁜 거지만 우리 믿기 전에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많은 위험과 거짓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신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윤리경, 저는 아나운서 박예린이었습니다. UBS